턴 온 더 에코라이트. 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환경의 빛을 밝히는 아나운서 펍스 에코라이터 성재훈입니다. 오늘은 턴 온 더 에코라이트 라디오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벌써 마지막 라디오라니 정말 아쉽습니다. 가을이 다 지나가고 이제는 완연한 겨울이 와버린 지금, 하고 여러분 모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벌써 종강과 크리스마스가 약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실감이 나시나요? 저는 아직도 2021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여러분의 2021년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오늘은 어떠신가요? 그럼 오늘도 유익한 내용과 함께 턴 온 더 에코라이트 함께 켜봅시다. 풀무원의 소식을 담은 저번 주에 이어 이번 주 역시 흥미로운 기업을 데려왔습니다. 오늘 턴 온 더 에코라이트는 이 재킷을 사지 마세요. Don't buy this jacket 이라는 슬로건으로 유명한 파타고니아와 함께합니다. 친환경 아웃도어 브랜드로서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에 앞장서고 선도하는 파타고니아. 그럼 여러분, 오늘도 환경을 위한 행동에 동참하며 환경의 불을 함께 밝혀봅시다. Turn on the Ecolight. 이 재킷을 사지 마세요. 도무지 알 수 없는 광고 카피를 내놓은 파타고니아. 기업은 응당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데 왜 기껏 만들어 놓은 재킷을 사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파타고니아는 이익보다 환경 보호가 기업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 생산부터 마케팅까지 다른 기업과는 다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렇다면 파타고니아가 다른 기업들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떻게 성공적인 브랜딩의 사례로 꼽히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타고니아의 친환경 경영의 시작은 모든 제품의 소재를 친환경 소재로 변경하면서부터였습니다. 1988년 파타고니아 매장에서 일하던 직원들을 두통에 시달리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었는데요. 바로 창고에 쌓여있는 면에서 발생한 독성 화학물질 포름알데히드 때문이었습니다. 면은 식물에서 만들어진 무공해 자연 소재인 줄만 알았으나 파타고니아는 이 사건을 기반으로 모든 작물에 대해 조사를 하고 면의 원료인 목화를 재배하는 과정에서 환경이 파괴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때부터 파타고니아는 전 제품에 대한 화학물질을 쓰지 않고 재배한 유기농 면으로만 옷을 만들게 되었고, 목화 재배부터 봉제까지 제품 생산 단계를 연구하여 공장 작업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이 밖에도 파타고니아는 환경 오염이 가장 적은 직물 가공 방법을 채택하고 쓰레기를 재활용을 하여 제품을 만들게 됩니다. 특히 파타고니아 대표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신칠라 스냅티는 페트병을 100% 재활용해서 만들어지는데요. 이 티셔츠와 비슷한 일명 플리스라는 소재는 제작할 때 석유가 사용되는데 당연히 이 과정에서 환경에 유해한 배출물이 아주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파타고니아처럼 페트병을 활용하면 기름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데요. 이렇게 절약되는 석유의 양은 서울의 절반 크기 도시를 가동시킬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합니다. 이처럼 파타고니아의 행보는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었습니다. 판매 급급해하는 것보다 환경에 진심인 브랜드라는 신뢰를 얻은 것이죠. 턴 온 더 에코라이터 마스터 김수연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환경 꿀팁은 바로 전기 케이블선 분리배출법입니다. 우리가 평소 자주 사용하는 이어폰, 멀티탭 등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물건에는 전선이 같이 있기 마련인데요. 전선은 특히나 활용가치가 높은 자원이지만 일반적인 분리배출로는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분류됩니다. 이어폰, 휴대폰 충전 케이블 등의 다른 소형 전기 제품들과 한 곳에 모아두었다가 폐가전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해 다른 가전제품을 버릴 때 함께 배출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전선은 아직 명확한 분리수거 방법이 없어서 분리배출 지침상으론 일반 쓰레기에 포함되지만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재활용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중금속 등의 유해물질이 토양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평소 자주 쓰는 물건인데도 막상 분리수거할 때면 고민이 되는 것들이 있죠. 의류나 필기구, 스티로폼, 유리병 등 다양한 제품들의 분리수거가 힘들다면 쓰레기 백과사전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더 깨끗한 지구를 위해 우리 모두 꼼꼼하고 정확한 분리배출 함께해요. 네, 여러분, 오늘의 제로웨이스트 코너에서는 전기 케이블 재활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꿀팁을 마무리하고 파타고니아의 운영 방향과 친환경 캠페인에 대해 알아볼게요. 파타고니아는 우리는 우리의 터전 지구를 되살리기 위해 사업을 합니다 라는 사명감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타고니아의 많은 제품들이 100% 리사이클 소재를 함유하거나 공정무역 봉제 제품인 경우가 많은데요. 뿐만 아니라 버려진 플라스틱, 자투리 면을 되살려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45%나 덜 배출하여 만들어진 티셔츠가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파타고니아 기업은 제품을 만들면서도 환경을 살리는 친환경 아웃도어 브랜드인데요. 이 밖에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환경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파타고니아는 멸종을 마주하다 Facing Extinction이라는 글로벌 캠페인을 진행했었는데요. 위 캠페인에 사용된 문구인 멸종을 마주하다는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가 멸종위기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경고하면서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에 대해 경각심을 일으키고 이와 관련된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실시됐다고 합니다. 마치 환경단체에서 사용한 문구처럼 보이진 않으신가요? 파타고니아는 이러한 캠페인에서 더 나아가 전 세계 파타고니아 직원들이 하루 동안 사무실 매장 문을 닫고 청소년 활동가들과 연대했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광고, 파타고니아 웹사이트 및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해 적극 알렸다고 해요. 전 세계 기업이 함께 하루 동안 문을 닫고 위 캠페인에 동참했다니 정말 놀라운데요. 기업의 목적인 이윤 추구뿐 아니라 환경을 향한 행동을 적극 추구하는 모습에서 기업의 방향성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파타고니아를 소비하는 우리도 그리고 제품을 만드는 파타고니아도 서로에게 그리고 환경에게 도움을 주는 방식이 정말 인상적인데요.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한다. 그런데 이 먹고 사는 일 자체가 자연과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자연의 가치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자연의 훼손을 계속해서 방조한다면 인간의 육체적, 경제적 웰빙은 보장될 수 없다. 지금까지 파타고니아였습니다. (알고보면) 달리 보이는 환경보호를 위한 기업의 발걸음. 이번 주 환경보호를 위한 불은 파타고니아와 함께 켰습니다. 하고 여러분들께서도 저희와 함께 총 10번의 환경보호를 위한 불켜기에 동참해 주셨는데요. 10발자국 더 환경보호에 가까워졌네요. 한 학기 동안 턴온더 에코라이트를 청취해 주신 학우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학기에도 더욱 유익하고 새로운 주제의 라디오로 만나 뵙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보도의 김진선, 기술의 구본규, 저는 헙스 에코라이터 성재훈이었습니다.